순간 네 목소리 날 따뜻하게 웠어. 내 온기 느낄 때마다 소리 없이 스며봐. 텅 빈 심장에 내 맘에 너를 채워가. 아무 생각도 매야 너로 물들내야 이대로 날 die with you. 나의 모든 게 너로부터 살아나 널 영원히 놓지 않을 거야. 난 이제 다시 잡은 이 손을 놓지만 너 없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. I'll swear on my moon. You're the reason why I'm alive. 느낄 때마다 온몸으로 퍼져가. 텅 빈 심장에 내 맘에 너를 채워가. 아무 생각도 매일 너로 물든 내일 이대로 날 die with you. 나의 모든 게 너로부터 살아나 널 영원히 놓지 않을 거야. 난 이제 다시 잡은 이 손에 놓지만 널 없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. I'll swear to God. 영원히 내 안에 네가 I'll swear about it.